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나명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네. 힘차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쁘고 12월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많이 더 바쁘죠. 예. 오늘은 어떤 나물을 소개해 주시려는지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나물은 달맞이꽃 나물입니까? 아, 예, 달맞이꽃. 예. 예. 달맞이꽃. 네. 오늘 이거를 나물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맞이꽃에서 그리움이라는 말이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요? 뭐 사실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예. 사실 달맞이꽃이 네. 꽃말이 그리움, 아니 기다림, 네네. 그리움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움이라는 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뭐 사실 대중가요를 이렇게 잘 부르지는 않지만 네. 사실 대중가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곡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데 예. 달맞이 이렇게 나무를 묻히다가 네. 제 아내가 달맞이 꽃 나무를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봄이 되면은 꼭 저한테 졸르는 것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달맞이 꽃 순 뜯으러가자. 예. 달맞이 나물 뜯으러가자고 자꾸 졸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다녀왔는데 네. 또 가자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달맞이 그 나물을 무치다가 네. 저도 모르게 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누구를 기다리다 꽃이 된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쓸쓸히 쓸쓸히 하면서 뭐 달맞이 꽃에 대한 예, 예, 예. 노래예요. 잠깐 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제 목소리가 좋으면 한 곡 그냥 뽑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노래인데 네. 누구를 기다리다 꽃이 됐나 좀 조금 슬픈 여운을 갖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네. 자꾸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네. 또 그리움에 사무칠 때가 있어요. 예. 특히 예. 이제 뭐 조국에 대한 그 조국 고국에서의 부모님들에 대한 예. 소식, 형제들에 대한 소식.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민 생활할 때는 네. 저 처음에 이민 생활하면서는 네. 편지를 한국에 자주 보냈었어요. 예. 물론 그때도 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었지만 네. 그때는 정말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네. 보내기도 하고 막 또 뉴질랜드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와서 굉장히 이 뉴질랜드 생활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예. 메일박스. 예. 우편함이 예. 집집마다 다 그렇게 이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 메일박스를 좀 특징적인 것을 다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네. 거기다가 좀 글을 붙여서 책으로도 하나 내면 좋겠다. 아, 예.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네. 뭐 해안가 가면은 뭐 스네파 모양으로 된 그 예, 우편함도 예. 있고 예. 어느 집은 꽃으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네, 네. 얼마나 다양한 그 우편함이 있는지 네. 그런데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 생활 조금 하다가 메일박스 보면은 짜증이 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좋은 소식은 없고 네. 맨날 그 무슨 돈 내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만 네. 그죠? 네. 사실 메일박스 열어봐서 뭐 유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처음에는 이 뉴질랜드에서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그 메일박스 우편함에서 뭔가를 찾고 기다리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났고 네. 또 달맞이 꽃도 기다림, 그리움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달맞이 꽃 하니까 해바라기 꽃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달을 맞이하는 꽃인가요? 달맞이 꽃이라고 하니까. 예, 예, 달맞이 꽃은 정말 달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바로 이해하면 돼요. 예, 예. 사실 이제 이 달맞이 꽃은 이브닝 프로미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예, 예, 예. 이브닝 프로미스. 그거는 저녁에 네. 꽃을 피어요. 네. 저녁 이제 으스름할 때 네. 꽃이 피면서 정말 이렇게 달 밝은 밤에는 네. 꽃이 더 활짝 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라는 것은 해바라기 예. 해를 바라보면서 네. 활짝 이렇게 웃는 그런 꽃이 있다면 네. 달맞이 꽃은 네. 달을 맞이한다고 하는 네. 그런 의미로도 네. 뭐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예, 예. 달맞이 꽃은 보통 오일을 이용하지 않는지요? 달맞이 꽃 오일 그 상품화돼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보통 그렇죠. 사실은 달맞이 꽃을 나물로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예, 예. 드문데. 근데 사실 이 달맞이 꽃이 원산지가 그 남미거든요. 예. 남미 안데스 산맥 예. 이런 데인데 달맞이 꽃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친 땅에서 잘 자라요. 예. 한국에도 가 보면 네. 돌밭, 자갈밭이 많은데 네. 이런 뭐 강가나 개울가 예. 이런 데 많이 나거든요. 예. 뉴질랜드에서도 달맞이꽃은 이런 좀 모래밭이 있고 네. 별로 그렇게 거름이 많지 않은 곳인데 네. 그런 데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예. 근데 이제 네. 이 남미가 원산지였던 이 달맞이 꽃으로 예.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예. 오래전부터 치료약으로 뭐 예. 오늘날 우리 말로 얘기하면 민간요법으로 네. 가정상비약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죠. 예. 이용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유러피안들에게 건너가면서 예. 영국에서 네. 드디어 이제 정말 꽃이 핀 거예요. 예. 1930년대 영국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이 달맞이 꽃을 통해서 네. 종자유, 씨앗을 예. 통해서 기름을 뽑아내고 예. 예. 그것으로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네. 또 다른 뭐 식품 재료로 네. 이렇게 사용된 거죠. 예. 달맞이 꽃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클 때 다 자랄 때 보면은 네. 그 씨앗이 맺힌 것이 쭉 보면 참깨 혹시 다 자란 거 보셨어요, 권사님? 예, 예, 예. 참깨. 들깨 예. 말고 참깨처럼. 아, 이런... 참깨는 못 봤나? 아, 그래? 들깨인 거. 들깨 말고 예. 참깨 모양으로 이렇게 꽃 저기 때가 이렇게 씨앗이 맺혀요. 예. 그러면은 꼭 이렇게 털을 때도 네. 참깨 터는 것처럼 그렇게 예. 씨앗이 나는데 예. 그 씨앗이 네. 생각보다 한 그루에서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네. 그것을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저는 꼭 이렇게 뭐 그 달맞이 꽃 오일을 예. 사서 이렇게 예. 먹어야 되느냐. 예. 예. 사실은 어린 잎에도 네. 그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네. 나물로 직접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국에서는 달맞이 꽃으로 나물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달맞이 꽃으로 나물을 해먹는다 소리는 뭐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땐 제가 나물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물론 관심은 있었죠. 예. 그렇지만 뭐 달맞이 꽃 나물은 글쎄요.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나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달맞이 꽃 어린 잎으로 네. 나물도 해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제가 처음에 달맞이 꽃을 본 거는 로투루아거든요. 예. 로투루아에서 저 와카타네 가는 길 쪽에서 예.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 군락지가 좀 있어요. 아직도 예. 와이키테밸리 쪽에도 있고. 네. 그래서 보아서 한번 이제 뜯어다가 예. 나물로 한번 먹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뭐 아주 좋더라고요. 예. 좋고 예. 또 제 아내가 특히 좋아하니까 예. 저도 뭐 좀 보람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달맞이 꽃을 나물로 먹는다고 했으면은 그 나물은 예. 어떻게 하면서 또 어떻게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달맞이 꽃은 그 사실 두 가지 뉴질랜드에는 달맞이 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국에는 달맞이 꽃이 종류가 좀 몇 가지 더 된다고 하는데 예. 뉴질랜드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달맞이 꽃이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네. 네. 하나는 네. 한국에서 봤던 그 잎이 좀 넓은 잎같이 생긴 예. 넓은 잎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넓은 것이 아니고 예. 한 요 정도만 예. 해요. 손가락 예. 하나만. 예, 손가락. 큰 손가락 거, 마디 예. 하나 예, 예, 이 정도 예. 한 뼘 정도 네, 네. 아주 큰 거는 네. 이 정도 되는 조금 길쭉하게 생긴 좀 예. 가운데가 넓으면서 이렇게 예. 좀 예. 길쭉하게 생긴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버드나무 잎 같이 네. 생겼다 네. 보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넓은 잎 그 달맞이꽃이 있고 네. 좀 좁은 잎 달맞이꽃이 예. 있고 그래요. 아, 잎 자체가 좀 예. 크기가 달라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잎 달맞이꽃은 꽃이 피면 노란색이에요. 네. 아주 예쁜 병아리 네, 노란 네, 병아리처럼 네, 네, 네. 그렇고 또 이 좁은 잎 달맞이꽃은 네. 한 나무에서 네. 꽃 색깔이 네. 노란색도 피고 주황색도 피고 네. 한련화 아시죠? 네, 네, 네. 네, 나스터치움 네, 네. 나스터치움 한련화도 한 그루에서 노란 꽃도 피고 또 자주색도 피고 그러잖아 예, 주황색도 예, 피고 주황색, 네. 그것처럼 똑같이 이 달맞이 좁은 잎 달맞이는 네. 한 그루 나무에서 예. 꽃이 두 네. 가지 종류로 네. 이렇게 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 달맞이를 좀 삶아서 네. 약간 잎이 두툼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두툼하고 좀 삶는 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삶으면 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삶아서 푹 삶아야 되겠네. 예, 예. 예 부드러워지게 네, 네. 이렇게 뭐 사람들 식감이야 다 다르겠지만 네, 네.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두어서 네. 삶아내죠. 네, 네. 근데 이제 달맞이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의 그 미끈미끈한 그런 성분이 있어요. 예.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오일이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미끈미끈한 맛이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 싫어해서 저는 그래서 들깨 가루를 조금 넣어서 네. 나무를 묻힙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미끈미끈한 그런 조금, 것이 있는가? 예. 그런 꼭 그런 것이 소루쟁이도 좀 그런 것이 있고 예. 가끔 이 나물들에 보면은 나물마다 그런 특징적인 것이 조금씩 있어요. 예. 비름 나물인가 그것도 좀 미끈. 그렇죠. 예. 비름 나물도 예. 조금 미끈미끈하죠. 예. 쇠비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뭐 그냥 간장이나 이런 양념 소금 양념보다도 예. 고추장이나 예. 아니면 쌈장이나 예. 들깨나 이런 예. 것을 같이 넣어서 예. 미끈미끈한 맛이 조금 느낌이 조금 싫으면 예. 그걸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이 달맞이 꽃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참 굉장히 많거든요. 예. 섬유질도 많고 무기질도 예. 많고 그런데 예. 이 달맞이 꽃에 들어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단백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단백질이 네. 식물인데 단백질 들어있다. 네. 저는 어떤 분들은 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들어있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 뭐 콩 종류 같은 거는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는 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식물성 단백질 식품.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비름나물이라든가 달맞이꽃 특히 여기에는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단백질도 저밀도 단백질, 고밀도 지질 단백질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달맞이꽃에 들어있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 예.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주냐면 예. 우리 피 속에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예. 굉장히 저하시키고 그래서 네.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그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오메가3도 네. 우리는 오메가3하면 꼭 생선, 네. 연어 같은 그런 생선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뉴질랜드의 자연 음식 연구가인 마이클 데일리도 네. 오메가3를 굳이 돈 주고 사 먹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서 예. 이렇게 쇠비름이나 이런 데서 예. 얻을 수 있다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러한 그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도 달맞이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달맞이 꽃으로 네. 제가 뭐 요리 연구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것을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우선은 이제 나물을 해 먹잖아요. 네. 나물을 무쳐서 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 가루를 넣어서 나물을 네. 무쳐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볶아줘요. 아, 네네네. 네. 양념해서 일단 예, 볶아요. 예, 네. 예. 저 전에도 한국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성경 세미나 하실 때 네. 강사로 오셔서 네. 제가 한번 나이 드신 분이시고 그러셔서 나물밥 식사를 한번 저희 집에 초대해서 네. 해드렸는데 그때 네. 달맞이 꽃을 이렇게 네. 순을 네. 나물로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단 얘기야. 나 목사 내가 오늘 보물을 먹고 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네. 하시면서 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물로만 이용하지 않고 네. 달맞이를 최근에 제가 한번 집에서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네. 죽순 있죠. 네, 죽순이요. 네. 죽순을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네. 죽순을 삶아서 그걸 좀 다지고 네. 또 달맞이 이 순도 삶아놨던 것을 다시 불려가지고 네. 좀 다지고 해서 네. 밥을 했어요. 아, 예. 밥할 때 예. 죽순하고 달맞이하고 같이 예. 앉혀서 밥을 하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오니온 위드 양념장, 예. 부추 양념장 같이 예. 해가지고 밥을 비벼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아주 최고의 영양식인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식구들도 네. 잘 먹더라고 애들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달맞이를 꽃을 이용할 수 있고 뭐 한국에서는 네. 네. 달맞이 꽃으로 이제 뭐 효소도 만들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네.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달맞이 꽃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이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영양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네. 뭐 섬유질, 무기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예. 그 어떤 식물을 예. 나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나물거리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예. 소개해드렸던 구절저도 그렇고.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달맞이 꽃 예. 나물도 예. 마찬가지로 예. 정말 여성들에게 네. 아주 다양하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피부 미용에 좋고 네. 또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서 네. 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이렇게 다스리는 데도 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어린 주부들, 예. 이제 아이를 갓 낳은 그런 주부들 수유를 할 때 네. 그런 수유하는 주부들이나 임산부들에게 네. 많이 권하기도 해요. 이 예. 달맞이 오일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산모뿐만이 아니라 예. 어린 아이의 피부를 뭐 어린아이야 피부가 당연히 좋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냥 산모의 피부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네. 있다고 그렇게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용어로 해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그 생성시켜줘서 이것이 네. 뭐냐면 우리 몸의 그 면역체를 네. 자꾸 강화시켜준다고 예,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네, 네.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네, 것이죠. 네, 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네. 사실 우리가 면역력 약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제일 그 건강을 해치는 경우예요. 예, 전에는 그럼요. 뭐 예. 젊은 사람은 야 젊은 사람이 그 정도는 뭐 하는 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을 다 물리치거든요. 그럼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은데 이제 예. 나이가 드니까는 일주일 걸려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는 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네. 이렇게 이제 달맞이 꽃이 예. 면역체를 강화시켜주기도 예. 한다고 하고 예. 노화 예방에도 예. 좋고 해서 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달맞이 꽃을 꼭 오일로만 먹어야 되느냐 그건 예.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오일이 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예. 또 그렇지만 또 차로도 마실 수 있고 예. 달맞이 꽃을 따다가 차로 만들 수도 있고 예. 효소를 만들어서 음식에 이용할 수도 있고 순을 어린 순을 따다가 예. 나물로 할 수도 있고 네, 네.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으네요. 예. 예, 예. 이제 지금이 여름이니까 여름이 예. 이제 왔잖아요. 그럼요. 예. 아마 이 달맞이 그 순을 채취하기가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지났어요. 달맞이 꽃은 예. 다른 것은 다 막 꽃대가 올라오고 막 예. 그랬는데 네. 달맞이 꽃은 이제 딱 좋아요. 지금이 예. 나가면 순 뜯기가 네. 좋고 네. 달맞이 꽃은요 그 뜯을 때 네. 뿌리만 안 건들면 거기서 네. 또 나와요 순이. 아 그러면 네. 좀 집에 갖다 좀 심어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 심어놨어요. 사실은 예. 그 달맞이 꽃을 뿌리채 저희가 캐온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뜯다 보니까 예. 뿌리가 조금 예. 딸려온 예.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네. 찢어져서. 네. 네. 근데 그거를 심어놨는데 그게 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생명력이 기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달맞이 이 순을 뜯으러 갔는데 예. 달맞이 뿌리가 그냥 이렇게 원래 1년생은 이렇게 네. 이만큼 네. 뭐 민들레나 아니면 고들빼기처럼 네. 이렇게 요만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몇 년을 묵었는지 예, 묵은 달맞이 뿌리가 이 주먹 무슨 더덕이나 뭐 예, 예. 이렇게처럼 예. 막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계속 매년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도 좋겠네요. 그렇죠. 달맞이 뿌리도 예.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예. 뭐 달여서 드신다든가 예, 예. 말려서 차로 만든다든가 예.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맞이는 사실 뿌리서부터 꽃 씨앗까지 예. 바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가면은 예. 대체로 그냥 잎만 따와요. 예. 뿌리는 예. 상하지 않게 예. 예. 그리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예. 꽃대는 두고 네. 그 옆에 있는 그 잎만 네. 따다가 말리면 이게 양도요 줄지가 않아요. 예, 그 좀 두툼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숨이 죽으면 팍 줄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달맞이는 뭐 거의 줄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요즘 햇빛이 좋으니까 예. 널어놔서 말려놨다가 나중에 예. 뭐 사용은 아주 좋습니다. 예. 아, 지금 때라고 하니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오늘 저기 달맞이 꽃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이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초대받아갔습니다. 지난번 100일 잔치에 못 갔던 일로 인해 친구는 매우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의 가정이기에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돌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잔치 상위에는 떡과 과일 등 많은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물품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 소위 돌잡이를 합니다. 잔치상에 돈과 학용품, 장난감, 떡과 대추 같은 과일 등을 올려놓았고 심지어 한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시면서 가져왔다는 명주 실타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에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학용품을 잡으니 공부를 잘하겠다고 말하고 작은 축구공을 잡으니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겠느니 하면서 생일을 맞이한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긴장하고 환호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잔치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도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돌잔치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돌잡이 이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는 없는 것일까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잔치 많이 가죠. 예, 예. 돌잔치 많이 가는데 어떤 데는 정말 목사 입장에서 적잖이 당황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예. 특히 돌잔치에서. 예. 이제 특히 돌잡이 얘기죠. 아무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같이. 예. 오늘 상담을 어떤 문제로 보고 이해해 나가야 할까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예. 문제는 예. 내담자께서 질문을 저한테 요구로 하셨어요. 예. 맨 마지막에 보면 예.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는 없는 것일까요? 라고 예. 했거든요. 예. 사실 이제 돌잔치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냐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냐 라는 네. 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보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나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주변이 예. 사실은 뭐 모두 기독교적인 문화의 삶으로 형태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매일 24시간을 1년 365일을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회는 뭐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몇 시간 정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죠. 예.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어떤 이제 괴리감이 생기냐면 예. 자꾸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 세속적인 삶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세속 문화와 부딪히는 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담자께서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많이 고민을 하시고 네. 어떻게든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네.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예, 예. 예. 우리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수의 비크리스찬들의 삶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우리 그리스인들의 삶은 말씀과 삶이라는 이중구조가 예. 사실은 이중구조인데 분리할 수 없는 예. 동전의 양면처럼 네. 같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네.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 너무 만족하고 예. 하려고 하고 그 위에 삶이 따라지지 않으니까 예.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아무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전혀 없다면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거기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 정말 야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예.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라고 예. 했죠. 예. 전멸.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네, 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까?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네.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네. 것이죠. 네. 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보지 않고 예,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무리들하고 섞여져 살 때에 네. 그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삶에 자꾸 이게 동화되어 네. 버리면 네.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쉽게 잃어버릴까 봐 네. 하나님께서는 네. 그거를 염려하셨던 것이죠. 네. 사실은 하나님의 염려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놓고 하셨고 네. 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우리를 향해서는 그런 염려를 하실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요 저 우리 인간이 뉴질랜드에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쉽게 네. 무엇인가에 동화되어 버리고 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예? 예.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세상을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여러 문제들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 내담자가 상담해온 이 문제, 돌잔치와 돌잔치 문화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돌잔치를 포함하여 백일잔치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예. 오늘 내담자께서 돌잔치와 또 돌잡이 놀이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는데 예. 뭐 이왕이면 그 백일 잔치 이야기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백일 잔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백일 잔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와 성경적인 삶과 예. 잘 매치가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돌잔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백일 잔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은 비슷해요. 네. 어떤 문제에서 비슷하다고 말씀하셔요? 예.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한국인에게 있어서 네.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아무래도 예. 옛 습관, 예. 즉 한국 사람들의 옛 습관이라는 것은 예. 불교 네. 혹은 무속신앙의 그 배경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 숫자들, 예. 백일잔치라고 그래, 백일. 뭐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것도 뭐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만나 우리 100일 됐다. 만난 지 100일 됐다.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뭘 해야 된다. 100일이라는 그거에서 굉장히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예, 하거든요. 예, 예, 예. 사실 100일 잔치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적으로 볼 때 숫자라는 것이 네. 뭐 한국의 전통에서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도 예.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이라는 숫자에 매우 큰 의미를 많이 두면서 살아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예. 그 뭐 이런 말을 하자 성수의 일극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예. 법물 완성의 일대 단락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된 것 조금 보면 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예.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불교의 어떤 기본 원리는 그 음양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이라는 숫자에도 민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아, 물론 옛날에는 뭐 사실은 또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예. 옛날에는 아기가 나가지고 신생아들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정도 살았다고 그럴 때 아우 이제 됐어 라고 하면서 그때 또 출생신고도 그거나 지나야 출생신고 했대요. 그렇죠. 뭐 저도 출생신고를 굉장히 늦게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예, 예. 물론 제 나이를 찾아서 출생신고를 했지만 예. 7세 실제적으로 제 호적등분을 띄워보니까 초본을 띄워보니까 출생신고 한 날은 날짜는 뭐 1959년 몇 월 며칠을 했지만 출생신고 한 날은 동생이 출생신고 한 날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고 아, 그래서 네네. 저게 살까 예, 예. 말까 예. 오죽하면은 가만히 자고 있는데 숨도 안 쉬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조금 예. 꿈틀이라니까 아 살아있네 예.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예.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 뭐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을 때에 예. 뭐 100일 정도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예. 이제 됐어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하는 의미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100일이 지나서 그 10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서 100일이라는 것은 엄마의 태중에서 보면은 거의 1년이에요. 예. 그래서 100일의 의미를 거기다 두기도 해요. 예. 엄마가 태중에서 거의 한 10개월, 만 10개월 정도로 예. 그러면 있죠. 그러면 280일 동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면 거의 이제 1년 이상 예, 예. 있게 되니까 예. 그런 이제 뭐 아이의 생명을 예. 그 엄마가 태중에 이 수태하는 때부터 예. 만약에 본다고 하면 예. 아 100일이 또 예. 1년이 될 수 있고 예, 그렇겠네요. 네. 예. 또 그래서 태어나서 또 100일이 되니까 예.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서 잔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일 잔치는 불교 문화 혹은 무속 신앙에서 나온 하나의 풍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옛 생활의 전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그 가족이 죽어서 왜 장사 지낼 때 네. 뭐 사무제 지낸다 다녀 네. 사무제 다녀왔다 네. 뭐 사직구제를 지낸다라는 네. 말도 있죠. 네네. 사실은 이것도 우리 그리스인들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정말 사무제라는 것은 뭐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 이거 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사무제 다녀왔다고 하고 49제 지낸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되게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 그 후구를 모르잖아요. 초상 그거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그 후에는 사실은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이제 빨리 예.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예. 빨리 이제 조금 생활로 네. 빨리 이제 적응에 들어가야지 예. 자꾸 이제 그 고인에 대한 돌아가신 예. 분에 대한 것에 연연을 하고 이렇게 예.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돌잔치와 소위 돌잡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오늘 내담자께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돌잔치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돌잡이 이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닌가 하며 생각하시며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돌이라는 그 말은 네. 그 한국에 이제 12절기가 있죠. 예. 12절기를 한 바퀴 돌았다는 의미라고 의미해서 돌이라고 이렇게 예. 불렀다고 하기도 예. 하고 또 열두 달을 보냈다는 의미로 해서 예. 달이라고 네. 하는 단어가 변해서 달이 돌로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예.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 뭐 아무튼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축하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해줘야 되는 예. 일이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생일 잔치가 없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예. 생일 잔치가 없다? 네. 어느 뭐 그 이단에서는 생일 잔치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단 얘기고 예. 저 우리는 그 뭐 누구나 생일 잔치를 간소하게라도 해주고 예. 또 축하해주고 하는 것은 축복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의 경우에만도 생일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스테이셔너리에 가가지고 네. 네. 카드가 많은 걸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무슨 카드가 이렇게 많나? 네. 보면 뭐 웨딩카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생일 카드가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있는 거 네. 보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은 네. 돌 잔치 첫 생일보다는 별로 거기는 의미를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예. 대신 뭐냐면 5살. 네. 5살 생일을 굉장히 의미를 둬요. 네. 왜 그러냐면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리고 13살 날. 예. 그때 13살 때부터 이제 틴, 하이틴, 썰틴, 포틴, 피프틴, 틴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청소년이 어린아이 때를 버리고 이제 티네이저가 이제 티네이저가 된다고 하는 예. 의미에서 예. 13살 생일을 좀 예. 많이 챙겨주는 것 같고 예. 16살은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신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 나라 너무 일러요. 좀 그런 것 같죠. 예. 좀 그런 것 같죠. 안 해줬어요. 그리고 18살은 이제 술을 예. 살 수 있는 네. 그런 나이. 나이가 되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1살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예. 그래서 21살 때는 왜 큰 키 모양의 예. 열쇠 예. 모양의 예. 카드. 카드나 또 그런 장식품을 네.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40살 생일을 굉장히 의미를 둬요. 예. 뉴질랜드는 예. 뉴질랜드는 이제 21살도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40살이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0살 네, 8순이지 한국인으로 예, 예, 하면 예. 이제 무병장수를 축하해주는 여러 생일 축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첫 돌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예.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이것이 뭐 이방 문화니 뭐냐 아니 그렇게 세속적이니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성경적으로 뭐 첫 돌을 축하해주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사실 따질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예. 예. 또 태어난 아기를 축하해주고 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축복해 주는 것이 사실 뭐가 잘못이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것은 뭐 잘못은 없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자꾸 거기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예.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 그것으로만이면 참 다행히 다 하면 좋겠는데 네. 자꾸 이제 뭐 첫 돌이다, 백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돌잔치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거창해요. 거창하죠? 그런데 사회를 맡은 그 아기 아빠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축도를 마쳤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사회를 맡은 누구입니다 라고 탁 하면서 나와가지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돌잡이 놀이가 하이라이트구나. 뭐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건 하이라이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잠시 이제 헷갈렸는데 예. 사실 돌잡이 놀이가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것이 조금 좀 그랬습니다. 예. 예배도 아니고 첫 생일 축하 자체도 아닌 돌잡이 놀이가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네. 또 선물을 나눠주고 예. 또 퀴이들은 예. 이렇게 생일이고 뭐 하면은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거 예. 돌아가면서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예. 모습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처럼 정말 예배 드리고 선물 하나씩 조그만 거 예. 나눠주고 거창하진 않지만 예. 덕담 한마디 잘 자라라. 네. 아우 이 녀석 잘생겼네 하면서 네. 뭐 이렇게 해주면서 또 이제 준비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축하하는 것으로 딱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이제 돌잡이가 문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돌잡이를 딱 보면은 네. 아니 어쩌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탁 하면서도 그런 그 이벤트는 한국 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 네. 한국 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지. 네? 말은 그래요. 나는 키위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행사는 또 한국 걸 그대로 따라하고 안 하면은 뭐 서운한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잡이에 보면 뭐 흔히 실, 돈, 네. 곡식, 뭐 책, 네. 학용품 네. 같은 거 또 뭐 네. 어떤 사람은 또 화살, 뭐 예, 창 같은 거 예. 이런 거 웨어하우스에서 사다가 예. 이런 것도 진열해 놓고 그런 거 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골라 잡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잡는가에 따라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돌잔치 하면서 돌잡이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부모보다도 그 시할머니 예. 할머니의 아기의 할머니 아기의 할머니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야 우리 손주가 뭘 잡을까 뭘 잡을까 막 환호성을 치 굉장히 뭘 하나 잡을 때마다 막 예. 심각하게 예. 그게 막 생각을 하고 막 하는 환호성을 치려고 막 잘했다 아이고 어째요 저걸 어째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뭐지 저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언뜻 보면 재미로운 한 이벤트로 즐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꾸 우리 손주가 뭘 잡았느니 뭘 잡았느니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이제 애들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예. 왜 이런 걸 해요? 그냥, 예. 그냥 재밌잖아요. 안 해주면 또 서운하고요. 예. 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그래,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보면 뭐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예. 그러나 어린아이가 뭘 잡았다고 그래서 뭐 그대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공을 잡았다 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겠나니 학용품을 잡으면 뭐 공부를 잘하겠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잡으면 뭐 부자가 되겠다는 뭐 실타래를 잡으면 뭐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겠다는 네. 또 자꾸 이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운명을 거기에 마치 이렇게 예. 결부시키니까 네. 응?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자꾸 그 어린아이의 그 삶을 거기다 매이게 하고 네. 커면서도 네. 제가 아이고 어렸을 때 돌잔치 때 뭘 잡았었는데 자꾸 그냥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아이의 운명을 거기에 그냥 맞추려고 자꾸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재미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재미?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냥 자꾸 재미로만 살다가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그러면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 예. 우리 크리스천다운 예. 그러한 돌잡이 문화가 뭐가 있겠는가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소위 뭐 은사잡이, 말씀잡이 이런 좀 변형된 것을 하기도 해요. 예. 이게 이제 뭐 성경 구절을 예. 이렇게 인쇄된 거를 예.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 예쁜 이제 띠를 둘러가지고 예.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놓고 네, 네. 또 이제 무슨 또 은사에 대한 것을 그래서 쭉 이제 뭐 해놓고 예. 그걸 이제 잡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뭐 잡고 성경 구절을 읽고 아 그럼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예. 좀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네 예. 제가 실질적으로 본 건데 예. 그때도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할머니인데 자꾸 네, 네. 할머니 흉 봐서 뭐라 그러는데 네. 할머니가 네. 아이고 저 말씀을 예? 아들도 예? 그때 아들도 송구영 신예배 때 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예? 손주도 그걸 또 받았네 어쩜 아, 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면서 자꾸 그런 하나의 어떤 이상한 그 저기로 생각을 예. 하니까 예. 아 이게 조심스럽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 송구영신 때문에 말씀 카드 하나씩 이렇게 예. 뽑으라고 하는 예. 거 그것도 사실 이제 안 예. 하려고 그래요. 네, 언제부턴가 네. 그런 것도 참 사실은 필요 없는 거구나. 네. 말씀 전체를 늘 묵상하는 게 좋지 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내내 거기에 자꾸 막 집착하고 매이고 그러는 거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요. 또한 의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생일 잔치를 예.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보다 의미 있는 생일 잔치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요? 예. 아무튼 뭐 그래요. 생일 잔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또 서운하죠. 애들 예. 뭐 첫돌 잔치도 안 해주고 가면은. 예. 분명한데 하여튼 기독교적인 그 생활 문화 생일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뭐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생일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른 모습으로 나가면서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고 서로 또 축하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예. 덕담을 나누면서 예.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네. 생일 문화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 생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 생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맞네요. 부모가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계속 하지 말고 예. 나 생일 축하 안 해줘? 이게 아니고 예. 이제 제법 이제 크면은 자기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 생일 축하해서 생일 예. 감사의 예. 어떤 문화로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예. 또 생일은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네. 왜 생명을 주셨을까? 그 자기의 생일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을 사명을 생각하고 예. 인식하는 달로 예.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뭐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났니 태어났니 이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 태어났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자신의 귀중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나도 가족의 한 일원이다. 우리 아이의 100일 된 아이 뭐 첫 돌 된 아이도 예. 이제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다. 예. 뭐 나도 가족의 한 일원이다. 소속감을 예. 자꾸 이제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주위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렇죠. 오늘 내담자처럼 돌잔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또 성경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고 또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 매우 희망적입니다. 예,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3999번 모바일폰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